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성경을 보세요. 영상은 감 틀리시네요.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12월이 되면 교회에서보다도 먼저 상가에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상점마다 성탄 장식과 캐롤송으로 요란스럽고 또 거리마다 구세군의 자선낭비 종소리가 울려퍼지면 성탄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벌써부터 이 성탄절이 상업화되어 있고 또 세속적인 문화로 퇴색해진 것은 이미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아예 이 성탄절 자체를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조차 왜곡시키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더욱이 또 믿는 성도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조차 이 성탄 정신, 성탄절의 정신,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미국 사람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야단 맞아요. 해피 홀리데이. 홀리데이 시즌인. 그렇게 지금 인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를 빼는 거예요. 할로데이예요. 일반 그냥 공휴일과 같은 거예요. 설의 은혜 교회가 성탄절에 불교의 법륜 스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그 스님으로 하여금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그날 법륜 스님이 교회에 와서 전한 성탄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생각이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지위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며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압니다.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가진 자들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닌 줄 알고 세상의 많은 부분을 되돌려 주어야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강보에 쌓이고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 누구일까요? 국내에서는 노숙자가 그런 모습일 것이고 특히 특히 북한의 주민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들을 굶주림의 고통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권적으로 유린당하는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의 희망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합시다. 그럴듯하지요. 그 법륜스님의 스님의 설법을 마치자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더라고. 그 스님과 함께 불자들이 함께 성탄 축가를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분명 이들이 정말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임을 알고 찬양하실까요?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기뻐하고 찬양하실까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 목사로서 어느 종교를 평론하거나 비판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법륜스 스님이 교회 강단에서 전한 말씀은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 옳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돕자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도와야지요. 근데 이는 진정 성탄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교회가 진정 세상에 전해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사실 그날에 법륜스 스님이 불자들과 함께 예배당에 왔으면 같이 예배 드린 건 좋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그들을 듣고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성탄절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참 도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도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참선이나 덕행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도 이 세상의 지혜자의 말이나 어느 성인들의 설법이 아니에요. 강론이 아니에요.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도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왜곡시켜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자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병도 고친다, 맞아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전파하는 메시지도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르쳐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예요.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럼 오늘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가난이나 고통에서, 억압에서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회개 없이, 죄사함 없이, 믿음 없이 잘 살면 못합니까? 자유하면 못해요. 가진 부로, 가진 자유로 더 많은 죄를 짓고 방종하며 살다가 결국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부자로 사는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죄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은 사랑이나 축복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원색적인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으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하고 억압 중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한때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유행했어요. 남미에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까?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억압 속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천주교 캐톨릭에서 그들에게 전한 것이 뭡니까? 해방자 예수, 가난에서의 해방, 억압에서의 해방.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해방자 예수가 아니고 구원자 예수입니다. 믿으시면 안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내가 왔노라. 주님께서 친히 전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우리가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이 탄생하신 밤에 주의 사자가 지경의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뭡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따라할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네. 구주가 뭡니까? He is a savior. 나를 구원할 주라 하는 뜻입니다. 그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온 유대인만 아니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이 소식이 됩니까?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죄인들에게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15절 말씀. 시작.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왜 쉬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가 아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지경의 목자들이 주의 사단으로부터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 주의 사자가 지난 그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양을 치는 일을 그만두고, 양을 치다가 그 양을 치는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끝날 밤에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자들이 또 있지요.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하늘에 큰 이상한 별이 있던 것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여행하여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목자들이나 동방의 박사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는 일이 바빠요. 요즘 말은요, 장사하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연구하기 바빠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성탄의 소식을 듣자마자 양 치는 일을 제쳐두고 별 연구하던 그 일을 다 제쳐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찾아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찬양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린 것을 보수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는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작 해야 할 그 본질적인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탄절의 본질은 첫째 구원의 예수입니다. 다 성탄절의 본질은 구원의 예수입니다. 성탄절의 그 기쁨, 메리 크리스마스, 그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오신 구주이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데 그게 기쁨이십니다. 우리가 성탄 선물을 기프트를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런 말로 내가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멘. 안 기쁘세요? 오늘 미국에 첫 이민 오신 가정들 오늘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이제 알았잖아, 저 뒤에서. 자,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 받은 것 없이 성탄절을 즐기는 것은 거짓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즐기면 즐길수록 허탈과 허무뿐이에요. 여러분 술이 언제 제일 많이 팔린 줄 아십니까? 언제 제일 많이 팔릴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 술이 제일 잘 파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근데 성탄절 첫날에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세요? 그 사람들은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술을 마셔야 기쁜 거예요. 술을 마시고 험천말처럼 니노라 하면서 성탄절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근데 여러분 술 마시고 보신 분들 알지만 술 마실 때는 성격이 즐겁지만 술이 깨면요 허탈해요. 허무해요. 그러니까 또 술을 마시고 깨면 또 마시고 왜? 계속 허무하고 허탈하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으면 이게 도무지 살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술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잖아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주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리 술 하시는 분들 끊으세요. 정말 끊으세요. 오늘 우리가 진행할 것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기복적인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변질되어서 싸구리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정말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값진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싸구리 복음으로 만들었어요. 아무 종교를 믿어도 석가를 믿어도 모하메트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구원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만이 참 구원이요. 예수만이 참 소망이요. 예수만이 참 도우심을 전부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보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이 아버지께 올 자입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복음.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구원을 지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간사장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함께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 했지. 우리의 의나 선한 행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실 이 교회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만 증거되어야 되지 여기서 절대로 다른 종교와 함께 공모할 수가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아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왜 기독교만이 그렇게 독선적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기독교가 독선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진리가 기독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절대 이것은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야 모든 게 일치하고 다 어떻게 종교가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나는 이 강단에서는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 진리만을 선포하도록 저도 그것을 위해서 부르겠습니다. 절대 양보함이 없습니다. 절대 타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교회에 오신 것을 기쁨으로 여시고 감사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성탄절의 본질은 경배이십니다. 이날은 장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대목 보는 날이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파티를 하며 황청망청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온갖 화려한 장식을 하고 성탄 카드를 보내고 서로 끼리끼리 성탄 선물을, 그러자 기프트를 주고받는 날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애들한테 물으면 성탄절 뭐 하는 날이라 물어보면요, 애들 머릿속에 뭡니까? 산타크로스 와서 선물 주는 날, 징글벨. 여러분, 성탄절하고 징글벨하고 사슴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성탄절 하면 애들 머릿속에 어느새 그것만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주위에 부르하고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도 해야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구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첫 성탄절에 목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성탄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하던 일을 다 제쳐두고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나신 아기 예수, 구유에 누신 아기 예수께 찾아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그 아기 예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의 교회가, 주님이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을 제쳐두고 무엇을 합니까? 주께 나와서 경배하는 일을 제쳐놓고 돈 벌고 장사하는 일을 바쁘고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선물을 사고 파티를 하는데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돈도 시간도 아끼자려고 마음껏 자기 흠을 위해서는 쓰면서 진작 예수님께는 시간도 드리지 않고 바쁘다고 물질도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막 비싼 선물도 사면서도 진작 주님 위해서는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의 슬픔이 어떠함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는, 죽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돼요.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무한한 슬픔이 두 가지 생각이 돼요. 나를 위해서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아버지의 그 아픔, 아버지의 마음, 그걸 동시에 같이 느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알고 무조건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에 성탄절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해마다 드리는 것이기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날에 찬양으로 정성을인 예물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저와 함께 되시고 우리 체립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정말 구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 구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감사가 넘치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